나도 내게 오물 더 따스한 너만의 그 손길도 이제는 사라져 조금씩 흩어져 모두 다 희미해져 가 나만을 바라보는 그 눈빛도 내 몸에 스쳐가는 너의 손길도 또 내게 아무 느낌마저 주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랑에 빠져 나에게 사랑은 이제는 더 이상은 네가 아니야 이제는 그저 나를 놓아줘 너는 나에게 그것만 해주면 돼 너보다 뜨거운 사랑에 온몸이 타오르는 사랑에 이제 나는 찾았어 그만 너 이제 떠나가주길 바래 내 곁에 행복해 잠든 너의 모습에도 나 이제 아무런 느낌도 없어 다시 너는 이제 잃어버린 한 남자일 뿐이야 네 곁에서 나 이제 떠날래 그 사람 떠올리면 미안하잖아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건 이제 한 사람 네가 아닌 그 사람이 뿐이야 나에게 사랑은 이제는 더 이상은 네가 아니야 이제는 그저 나를 놓아줘 너는 나에게 그것만 해주면 돼 너보다 뜨거운 사랑에 온몸이 타오르는 사랑에 이제 나는 찾았어 그만 너 이제 떠나가주길 바래 네가 해줄 건 나에게 그것뿐이야